조선의 함경북도의 북부 피해 지역에서 파괴된 철도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철길 복구가 급선무라는 것을 명심한 청진철도국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노력투쟁의 결과 10일 현재 30여 개 소에서 산 사태로 인한 3만 5,400여 립방미터의 감탕이 처리되고 20여 개 소의 철길 노반이 복구되었습니다.